미만한 너였지. 우리 멋진 모습은 작은 종이에 그려 보여주기도 했었지. 작고 약한 나에게 늘 크고 멋져 보였던 오랜만에 너를 만났지. 세상이 변하게 했니? 왜 대답 못하니? 왜 자꾸만 피하니? 내게 눈물 보이지 마라. 세상을 등진 듯한 너 내게 무척 힘겨워 보여. 오랜만에 우리 만났지.